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와 제시의 두아르테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민족대회 부총비서 사이의 회담이 26일에 진행됐습니다. 회담에는 조선노동당 대표단 성원들,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민족대회 전국집행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이 앞서 리수영 동지는 솔리 마푸일레 남아프리카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부총비서와 회담했습니다. 이날 리수영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방문을 마치고 비행기로 요한네수부르크를 출발했습니다.